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, 못난 사람도 잘난 돈. 냉상부는 술래밖에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. 햄살 직원을 가진 돈, 둘이 공명이 붙은 돈. 哦、oh!